1일 남조선 CBS 방송이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 저지른 환경파괴 범죄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영산 미군 기지에서 1993년부터 드러난 연료 유출 사고만 해도 84차례나 된다고 비난했습니다.